창가에 비친 얼굴 울고 있는 네 모습 내가 아니어서 내가 아니어서 내 가슴들이 무너져 하나 둘씩 지워져 가슴 속의 사랑도 내 눈물처럼 저 빗물처럼 모두 하나 둘씩 자꾸 흘러